시골 할머니 들려준 이야기 엄마 팔베개 들었던 이야기 월화수목금요일에 책과 함께 만나요 월화수목금요일에 책과 함께 만나요 책 읽어주는 책 읽어주는 책 읽어주는 시장 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시장의 장미라입니다. 아, 월요일에 원래 그 박정숙 회장님이 늘 내려와서 읽어주시는데 지난주에는 지난주가 아니라 한 달 거의 늘 못 내려오셨죠? 뭐 다른 일로 바쁜 일이 계속 생겨서 제가 지금 그래서 생각 중입니다. 어떻게 할까? 아, 오늘 저기 책 읽어주는 시장에 박정숙 회장님이 늘 그 옛날 이야기를 읽어주셨어요. 그지요? 그래서 오늘도 옛날 이야기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책은요. 한국 전래동화예요. 그 중에서 지금 막 체크를 해놨는데요. 이거 한번 읽어드릴까요? 임금님 뺨을 때린 나무꾼. 글쎄요. 이 얘기는 저도 지금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된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님 뺨을 때린 나무꾼. 옛날 한 시골에 아주 착하고 고지식한 나무꾼이 살았습니다. 그 나무꾼은 누가 장난으로 거짓말을 해도 고지 곧대로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은 그를 바보처럼 대했습니다. 어느 날 나무꾼은 나무를 한짐 해가지고 비틀거리면서 산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나무꾼이 막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마침 맞은편으로부터 웬 벼슬아치의 행차가 오고 있었습니다. 그 벼슬아치가 탄 가마 앞뒤에는 여러 명의 나졸들이 요란스럽게 길거리를 정리하며 왔습니다. 쉿! 물러거라! 나리님의 행차시다! 하면서 맨 앞에서 나졸이 손을 휘저으면 사람들은 모두 길 옆으로 비켜서서 고개도 못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무꾼은 워낙 무거운 나무짐을 졌기 때문에 비켜설 수가 없었습니다. 나무짐이 너무 무거워서 어쩔 줄 모르고 어물어물하는데 행차의 맨 앞에선 나졸이 무섭게 고함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이 무식한 놈! 나으리의 행차가 보이지 않느냐? 썩 저리 비켜라! 나졸은 눈을 부라리며 나무꾼을 길 옆으로 밀어젖혔습니다. 그 바람에 나무꾼은 나무찜을 진 채 비틀비틀하다가 그만 물이 질퍽한 논바닥에 나자빠졌습니다. 무거운 나무찜과 함께 운운에 쓰러졌으니 나무는 물론 나무꾼의 옷도 흙투성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벼슬아치의 행차는 아랑곳 없이 지나가 버렸지만 문운에 엉덩망아를 짚고 넘어진 나무꾼은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된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아 그만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너무해요. 아무리 높은 벼슬아치지만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논밭에 처박는 거예요. 아이고 억울해. 이렇게 나무꾼은 억울해서 우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꼴이 우습다고 모두 배꼽을 쥐고 웃었습니다. 그래서 고지식한 나무꾼은 더욱 화가 치밀었습니다. 흥! 벼슬만 하면 제일인가? 나도 벼슬아치가 되고 말 테다. 그래서 이 억울한 원수를 꼭 갖고 말 테야. 두고 보라지? 나무꾼은 이렇게 짓거리면서 나무찜을 그 자리에 팽개쳐 버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무꾼은 날마다 어떻게 하면 벼슬아치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궁리만 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 길거리에 나가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붙들고 나 벼슬아치가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벼슬할 수 있는지 좀 가르쳐줘요. 예? 하고 물어보았지만 나무꾼이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소문이 나 있어서 아무도 그를 상대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웃 마을에 사는 우스갯소리를 잘하는 노인 한 분이 나무꾼을 보고 아니 자네가 벼슬을 하겠다고? 하면서 장남삼아 말을 걸었습니다. 예, 전 벼슬을 하고 싶어요. 꼭 좀 가르쳐 주세요. 한 가지 길이 있긴 있지. 그러나 자네가 해낼 수 있을까? 뭔데요? 가, 가르쳐만 주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해낼 자신이 있어요. 아,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게 없지. 자네 서울로 올라가서 3년 동안만 세고람 네거리기를, 대고람 네거리기를 날마다 뒹굴면 벼슬아치가 된단 말일세. 그게 정말이에요? 그까지 것 어렵지 않네요. 3년 동안 뒹굴기만 된다면야. 뒹굴기만 한다면야. 사내가 나무하는 것보다도 쉽네요. 어리석은 나무꾼은 이웃 동네 노인이 농담으로 한 말을 참말로 알고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 후 나무꾼은 고향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서울에는 정말 이상한 구경거리가 생겼습니다. 임금님이 계신 대고람 네거리에 웬 거지 하나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넝마를 휘감고 하루 종일 이리저리 뒹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날마다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문은 서울 장안에 쫙 퍼졌습니다. 시골서 제법 글께나 배웠다는 선비들이 저마다 벼슬아치가 되겠다고 서울로 몰려들지만 벼슬하는 사람은 베개 하나도 못 대고 대부분의 사람은 몇 년씩 서울에서 지내다가 가져온 돈만 다 쓰고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러나 시골 서울로 온 나무꾼 거지는 달랐습니다. 그는 성문 밖에다 움막을 짓고는 밤이면 거기서 자고 배가 고프면 배짱 좋게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얻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날이면 날마다 넝마를 감고 대궐 앞에 뒹굴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서울에서는 이 이상한 나무꾼을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저 길바닥에 뒹구는 사람이 벼슬을 하고 싶어서 저런다잖아. 저런 멍청이 같은 녀석. 아니 벼슬이 무슨 길바닥에 모래알인가? 원 별놈 다 보겠네 그려. 누가 아나? 머리가 좀 돌았나 보군 그래. 그렇지 않고서야 멀쩡한 정신으로 어찌저러 하겠나.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비웃으며 한마디씩 놀려댔지만 그 거지 나무꾼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날마다 길바닥에서 뒹구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있고요. 노래 좀 듣고 다음 또 이야기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를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예, 잠깐만요, 되네요. 네, 장윤정의 첫사랑이었습니다. 지금 저희가요, 이게 지금 녹음이 잘안 돼가지고 계속 제가 지금 하면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도 이게 잘안 되네요. 그냥 여러분에게 잘 나가면 좋겠는데 잘 나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내려가 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고요. 아마 잘 나가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닌가요, 여러분? 안 나가면 전화 주세요. 자, 저기 다음 또 읽어드릴게요. 마침내 이 소문은 대궐안에 임금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임금님은 내시를 불렀습니다. 골박 네거리에 날마다 뒹구는 거지가 있다는데 그게 사실이었다. 그러하옵니다, 전하. 날마다 그런 짓을 하면서 견디는 젊은이라면 무슨 까닭이 있음인즉 내 글을 한번 만나보아야겠구나. 이렇게 말한 임금님은 그날 밤 평복으로 갈아입고 내시 한 사람만 거느린 채 몰래 대궐 밖으로 나갔습니다. 임금님은 여기저기 수소문하여 남대문 밖에 있는 나무꾼의 움막집을 찾아갔습니다. 불도 없는 움막에 거정문을 들추자 하루 종일 길바닥에서 뒹굴었던 나무꾼은 피곤해서 드르렁드르렁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내시가 나무꾼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한참 단잠을 자던 나무꾼이 투덜대며 일어나자 변장을 하고 찾아온 임금님이 물어보았습니다. 자네가 날마다 대궐 앞 네거리에서 뒹군다는 젊은이인가? 뭐, 벼슬을 한 자리 하고 싶다면서? 그 말을 들은 나무꾼은 임금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래, 벼슬아치가 되고 싶어. 3년만 길바닥을 뒹굴면 벼슬을 할수 있단 말이야. 무슨 벼슬을 하려고 그러나?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임금님은 웃음이 나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한 고을을 다스리는 사또 벼슬이라도 좋단 말이지. 좋고 말고? 그것 말고 좀 높은 감사벼슬은 어떤가? 그것도 괜찮지 뭐. 감사보다 더 높은 판사는? 판서? 그것도 좋지. 판서보다 저더 위인 정승자리는 어떤가? 그것도 좋지. 나무꾼은 뭐든지 좋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임금님은 한편으로는 우습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금님은 웃으면서 한번더 물어보았습니다. 이봐, 이왕이면 임금을 하지, 임금은 어떤가? 그러자 나무꾼은 눈을 부릅뜨고 벌떡 일어나더니 임금님의 뺨을 차싹 후려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네 이놈, 아무리 못된 놈이기로서니 한나라에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임금님을 하라니. 아주 못된 놈 같으니라고. 이따위 소리를 함부로 짓거리라거든 썩 꺼져! 나무꾼은 몹시 화가 나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임금님은 비록 나무꾼한테 뺨을 맞기는 했으나 그 행동을 나무라기는커녕 오히려 마음속으로 흐뭇해했습니다. 어허, 배우지 못한 나무꾼이라 할지라도 임금을 위하는 그 뜨거운 충성심은 다른 벼슬아치들보다 낫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임금님은 궁궐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임금님은 신하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분부하였습니다. 골밖에 네거리에서 뒹구는 그 젊은이에게 판서 벼슬을 내리도록 하라. 하지만 그 나무꾼은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으니 고향에 돌아가 꼭 열흘 동안만 판서 노릇을 하도록 하라. 이렇게 소원이 성취되면 그는 다시 훌륭한 나무꾼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하여 나무꾼은 판사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간 다음 자기를 논밭에 쓰러뜨린 벼슬아치를 단단히 혼내주었습니다. 마침내 소원을 이룬 것입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자 나무꾼은 더 이상 거북스럽고 불편한 벼슬아치 노릇을 할수 없어서 열흘도 다못 채우고서 다시 나무꾼으로 돌아왔습니다. 착하고 고지식한 나무꾼은 지게를 지고 산으로 올라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이, 이제 소원을 풀었으니 됐다. 그 벼슬아치란 게 보기만 좋지 나무꾼보다 훨씬 못하군. 자, 글쎄요, 그죠? 이것으로 얘긴 끝났는데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벼슬아치보다 마음이 편할 것 같지요? 아, 저도 그 한편으로는 이 바보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요. 오승근의 있을 때 잘해 나갑니다. 네, 있을 때 잘하라고 이렇게 막 노래를 부르는데 사실 사람들이 보면 있을 때는 귀한 줄 잘 모르죠. 그죠? 옆에 있는 사람이 소중한 줄 그런 거 잘 몰라요. 근데 이제 떠나거나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서 좀 헤어지거나 아니면 뭐 정말 그런 경우가 되면 그때서야 정말 귀하고 소중하고 이런 걸 느끼죠. 특히나 이제 제일 크게 느끼는 게 아마 부모님이 아닌가 싶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엄마, 아버지, 지금은 계시니까 그렇게 귀한지 모를 것 같아요. 근데 모르는 것 같기도 해요. 전화도 뭐 내가 정말 생각이 나고 아니면 시간이 있다고 생각해야지 한 번씩 하고 이러는데, 아, 다른 분들 이렇게 보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그러면 그 자리가 굉장히 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도 분명히 저러겠지 이러면서도 있으니까, 옆에 계시니까 그렇게 늘 보면 잘 챙겨드리지를 못합니다. 그게 정말 있을 때 잘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 들어요. 여러분도 옆에 귀한 분이 계시다면 다 있을 때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옛날 이야기, 이번에는 포도대장이 된 집신장수 읽어드릴게요. 옛날 어느 산골에 아주 가난한 집신장수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집신을 만들어 장에 내다 팔려고 했지만 집신은 도무지 팔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총각이 만든 집신은 신총이 고르지 못하고 몹시 엉성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 총각이 만든 집신을 집어들고 보다가는 에이 무슨 집신이 이렇담? 신총도 고르지 못하고 바닥도 엉성해서 이걸 어떻게 신고 다닌단 말인가? 하고 돌아놓고 가버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서울서 내려온 한 소년이 그 엉성한 집신을 보고 우스갯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이 집신은 보통 친과는 다르군. 이걸 서울 가지고 가면 한 켤레에 열량은 받겠어요? 집신 장수는 그 말이 참말인 줄 알고 며칠 동안 부지런히 만든 쉰켤레 집신을 짊어지고 마침내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집신 장수 총각은 한낮 서울 한복판 길가에다 집신을 늘어놓고 자, 집신 한 켤레 열량이요! 하고 소리쳤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 집신을 바라보며 원 세상에 집신 한 켤레 열량이라고? 저렇게 엉성한 집신은 한 냥이라도 안 사겠네?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니 시골 총각의 집신은 하루 종일 한 켤레도 팔리지 않는 것이 뻔한 일이었습니다. 집신 장수 총각은 팔리지도 않는 집신을 날마다 길가에 늘어놓고 끈질기게 외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떤 정승집 어린 하녀가 지나가다가 그 집신을 만지며 값을 물었습니다. 이 집신 얼마지요? 예, 한 켤레 열량이요. 열량? 그 소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잘 만든 집신도 한 냥이면 살 수 있는데 좋지도 않은 집신을 열 켤레 값을 달라니 말입니다. 열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이 소녀는 아주 예쁘고 똑똑하게 생겼습니다. 그는 비록 정승집 종노릇을 하고 있었지만 신랑감은 꼭 제 힘으로 고르겠다고 다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며칠을 두고 그 집신장수 총각 앞을 지나다니며 살펴보았지만 한 켤레도 팔지를 않았습니다.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날마다 팔겠다고 길게 나와 앉는 걸 보니 보통 고집이 아니었습니다. 이 소녀는 옳지 이 고집만 이만한 고집쟁이면 내 신랑감이 될만 하겠군 이렇게 생각하고 집신 장수에게 다가가 말을 붙였습니다. 이 집신 내가 다 사겠소. 값이 얼마지요? 한 켤레에 10냥씩 50냥이니까 500냥이요. 그럼 집신을 모두 짊어지고 날 따라오시오. 집신 장수 총각은 신바람이 나서 집신을 짊어지고 소녀를 따라 나섰습니다. 소녀는 아주 으리으리한 기와집 대문 안으로 들어가더니 집신 장수를 자기 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집신 장수는 방 안에 짐을 내려놓고 자, 얼른 집신 값을 주시오! 했습니다. 그러자 소녀는 아주 상냥한 얼굴로 성미도 참 급하셔라. 집신값은 내일 드릴 테니 오늘은 여기서 편히 쉬세요. 이렇게 말하고 휑하니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잠시 후에 저녁상이 들어오는데 시골에선 구경도 못하던 진수성찬이었습니다. 집신장수는 눈이 둥그레졌습니다. 그동안 서울 올라와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은 총각은 소녀가 차려준 음식을 개눈 감추듯 금방 먹어치웠습니다. 그리고 포근한 이불을 덮고 편안히 하룻잠을 지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소녀는 일찍 일어나 집신 장수가 입은 헌 옷을 벗기더니 장롱 속에서 비단으로 된 새 옷을 꺼내 입히는 것이었습니다. 집신 장수는 그저 꿈만 같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읽고요. 또 노래 좀 듣고 다시 읽겠습니다. 시간 열리 어차피 굶착이라네. 굶착 굶착 굶차작 굶착 내 박자 속에 사랑도 있고 이별도 있고 눈물도 있네. 한 구절 한 곡이 깎아나 물 때 우리네 사연을 담는 울고 웃는 인생사 연극 같은 세상사 세상사 모두가 내 박자 쿵짜 쿵짜 쿵짜 쿵짜자 쿵짜 내 박자 속에 사랑도 있고 이별도 있고 눈물도 있네. 짠짠 짜리라라 짠짠짠 짜리 짜리라라 짜라짠 나 그리울 때 너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르는 노래 내가 잘난 사람도 지가 못난 사람도 어차피 굶착이라네. 굶착 굶착 굶차자 굶착 내 밥자 속에 사랑도 있고 이별도 있고 눈물도 있네. 한 구절 한 곡이 깎아나 물 때 우리네 사연을 담는 울고 웃는 인생사 소설 같은 세상사 세상사 모두가 내 박자 쿵짜 여러분 옛날 얘기 재미있으시지요? 아, 그렇게 됐대요. 그래서 소녀는 이제 일찍 일어나서 집신장수가 입은 헌 옷을 벗기더니 장롱 속에서 비단으로 된 새 옷을 꺼내 입히는 것이었습니다. 집신장수는 그저 꿈만 같았습니다. 여기까지 읽어드렸죠? 그 밑에 계속해서 읽어드릴게요. 새 옷을 입은 집신장수는 집신장수 총각은 아주 씩씩하고 멋진 사나이가 되었습니다. 잠시 후 소녀도 새 옷으로 단장하고 집신장수 앞에 앉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집 종이에요. 이제 당신은 저와 하룻밤을 함께 잤으니 결혼한 몸이 되었어요. 그러니 저랑 함께 마님께 인사를 드려야 해요.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인사드릴 때 절대로 땅바닥에 엎드려서는 안 돼요. 그리고선 집신장수를 데리고 주인마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대감마님께 아뢰옵니다. 간밤에 샛내의 지압이 될 사람을 만났습니다. 인사 여쭙고자 하옵니다. 지압이를 만났다고 어서 들라해라. 집신장수는 대청 위에 올라섰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하인들이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올라서느냐. 저 대청 아래 뜰에 서 있으면 된다. 하면서 집신장수를 끌어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꼼짝도 하지 않고 네 이놈들 내가 누군 줄 알고 함부로 대하느냐. 나는 양반은 못되지만 그 버금가는 향족이다. 비록 내 색시가 이 대감직 종의 몸이지만 어찌 땅바닥에 엎드려 절을 하란 말이냐. 집신장수는 하인들을 물리쳐 꾸짖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정승은 배짱이 그만하면 됐다. 아, 사내가 그 정도는 돼야지. 하하하하 하고 웃으며 수염을 쓰다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가난뱅이 집신장수는 정승집 여자종과 부부가 되어 즐겁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자종은 엽전 한 꾸러미를 남편 앞에 내놓았습니다. 아니, 이 돈을 왜 나에게? 당신도 이제는 세상 돌아가는 이치도 알고 영리해져야겠어요. 오늘 이 돈을 가지고 나가서 다 쓰고 돌아오세요. 집신장수는 아내가 주는 엽전 꾸러미를 어깨에 메고 밖으로 나가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많은 돈을, 도무지 그 많은 돈을 쓸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저녁 때 그대로 돌아와, 여보, 이 돈을 쓸 곳이 없어 그냥 가지고 돌아왔소. 하면서 엽전 꾸러미를 아내 앞에 내놓았습니다. 당신 정말 멍청이에요. 하다못해 길가에 불쌍한 거지도 보았을 텐데 이 돈으로 그런 거지를 도와줄 수도 있잖아요. 아, 정말 거지를 보았는데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집신장수는 아내 앞에서 뒤통수를 긁적거리며 말했습니다. 다음날 그는 엽전 꾸러미를 메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거지들을 보자 엽전을 마구 뿌렸습니다. 그러자 거지들은 길에 뿌려진 엽전을 한 푼이라도 더 주우려고 서로 밀치고 엎어지고 야단들이었습니다. 집신장수는 그 모습이 우습고 재미있었습니다. 그는 가지고 있던 많은 엽전을 모두 거지들에게 뿌려주고 나니 흐뭇하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내가 집신을 만들어 길거리에서 팔 때는 비바람을 맞고 굶주리며 고생고생해서 돈을 벌었는데 많은 돈을 거지들에게 그냥 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구나 하고 후회가 들었습니다. 깊은 깨달음이었습니다. 집신장수는 다음 날부터 얼마의 용돈을 넣어가지고 활터로 나갔습니다. 활터에는 힘센 장사들이 모여 활을 쏘면서 몸을 단련하고 있었습니다. 집신장수는 뒤에서 활 쏘는 모습을 구경도 하고 그 사람들에게 술도 사고 고기도 사면서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엔 가난한 선비들 집을 찾아가 열심히 그리는 모습을 구경했습니다. 집신장수는 가지고 있는 돈으로 가난한 선비들에게 붓과 먹, 종이를 사주면서 가까이 사귀었습니다. 그러자 활쏘기를 하는 무사들이나 글공부를 하는 선비들이 집신장수를 아주 좋아하였습니다. 마침내 아내인 여자종은 남편에게 공부를 하라고 권했습니다. 여보, 당신도 궁수를 익히고 글공부를 하세요. 반드시 훌륭하게 성공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집신장수는 선비들이 가져다주는 책으로 열심히 글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활터에 나가 궁술도 익혔습니다. 집신장수 젊은이는 아내의 뒷바라지에 감사하며 열심히 공부를 하였습니다. 젊은이가 공부를 시작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나라에서는 과거시험이 있었는데 집신장수 젊은이는 과거시험을 쳐 무과에 급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과거시험에 합격한 사실을 아내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젊은이는 벼슬에 욕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젊은이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북쪽의 북경도에 함경도에 산짐승이 많다는데 내가 사냥을 갔다 오리다. 그동안 공부합네 하고 먹고 놀기만 한 게 미안하구려. 그러자 아내는 커다란 보퉁이를 내놓았습니다. 이게 뭐요? 이건 겨울에 입을 치마저고리예요. 아니, 내가 입을 바지저고리도 아닌 여자 옷을 무엇에 쓰려고? 글쎄 가지고 떠나세요. 반드시 기념하게 쓸 테니까요. 아내의 권유에 못 이겨 젊은이는 화를 메고 보퉁이를 들고 길을 떠났습니다. 젊은이는 함경도 어느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사냥은 못하고 날이 저물었습니다. 허, 이거 큰일 났군. 날은 저물고 배는 고프고 허기진 몸으로 산속을 헤매는데 마침 저쪽 골짜기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젊은이가 부지런히 그곳으로 찾아가 보니 다 쓰러져가는 오막살이인데 할머니 혼자서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집신장수를 보고 젊은이는 무슨 일로 밤중에 이 첩첩산중에 들어왔소? 하고 맞아주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따뜻한 저녁밥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두막살이에 할머니는 너무도 헐벗고 입은 옷 사이로 살갗이 다 보였습니다. 젊은이는 저녁밥을 맛있게 먹은 후 집에서 가져온 치마저고리를 할머니께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새 옷을 입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젊은이 고맙소. 내 평생 이런 따뜻한 옷은 처음이요. 할머니는 몇 번이나 고맙다고 인사를 하였습니다. 자, 반찬 없는 저녁은 드셨지만 다른 건 대접할 것이 없고 내 도라지 차나 한 잔 끓여드리겠소. 그러더니 할머니는 화롯불에 탕기를 놓고 무슨 뿌리를 다리는데 그것은 도라지가 아니라 큰 산삼이었습니다. 젊은이는 산삼을 보는 순간 눈이 둥그러졌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이 산속에서 무엇으로 살아가십니까? 농사도 안 지으실 테고. 도라지 캐먹고 살지. 집 뒤에 큰 도라지 밭이 있거든. 내일 아침 저에게도 좀 보여주시겠어요? 암, 보여주고 말고. 젊은이, 기왕에 왔으니 좀 캐가시구려. 나 혼자서는 다 먹을 수도 없고. 할머니 고맙습니다. 다음날 아침 할머니를 따라가 보니 정말 오막살이 집 뒤에 큰 풀밭이 있는데 그게 모두 산삼이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도라지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집신장수 젊은이는 할머니의 허락을 받아 산삼을 한 짐이나 캐서 그것을 보자기에 쌓아 짊어지고 마침내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그것을 보고 몹시 기뻐했습니다. 여보, 이제는 당신이 벼슬을 할 때가 됐어요. 벼슬? 그까지 벼슬을 해서 무엇해? 난 지난번 과거에 무과에 급제했는데도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는걸? 아이고, 세상에도. 남들은 대감집 하인 노릇도 하지 못해 야단인데 무과에 급제하고도 그냥 계셨단 말이에요. 내 이런 예감이 들어 미리 관복을 지어놓았답니다. 그러면서 아내는 새 관복을 내놓았습니다. 다음 날은 마침 정승대감의 생일이었습니다. 집신장수 젊은이는 새 관복을 입고 새 보자기에 굵은 산삼을 싸들고 정승대감 앞에 나아가 문안을 드렸습니다. 정승대감은 관복 차림에 집신장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관복을 함부로 입다니. 아래옷기 황송하오나 지난번 과거에서 소인이 무과에 급제를 했사옵니다. 뭐라고? 그럼 무과에 급제한 황시성을 가진 사람이 자녀였단 말인가? 그렇사옵니다. 아유, 어서어서 이리 가까이 오라. 정승대감은 젊은이 손을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이건 산삼입니다. 산삼? 예, 소인이 함경도로 사냥을 갔다가 고해 왔습니다. 상감마마께 올릴 산삼도 따로 마련해 두었습니다. 기특한지고, 집신장수가 무과에 급제를 하다니. 이런 일이 있은 후 며칠 후 집신장수 젊은이에게 포도대장이라는 벼슬이 내려졌습니다. 포도대장이 된 집신장수 젊은이는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자, 이야기가 여기서 끝입니다. 집신장수가 서울에 와서 아내를 얻고 또 포도대장까지 됐네요. 그렇죠? 옛날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옛날 얘기 재밌게 들으셨지요? 노래 하나 더 듣고요. 아마 이제 이야기 들려주는 시장은 여기서 끝을 내야 할 것 같지요. 지금 이제 해바라기 내 마음의 보석장자 그 노래 들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책 읽어주는 시장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래 들려주는 시장은 저희 그 송병익 씨가 잠깐만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소병익 씨가요. 재미있는 또 그 노래 들려드린 시장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